조선에서 최근 소위한 중부 이남 지역에서 가물 현상이 나타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1만 1,500여 개소의 우물과 1,600여 개소의 굴포, 수백 개소의 절장, 수십 개소의 지하 저수지, 1,630여 개소의 보마기를 환원 복구했으며 매일 많은 노력과 수천 대의 운수기재, 소형 양수기들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논들에 대한 물주기와 잎 돋비료 주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도 우물과 졸장을 보수 정비해서 물주기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관수시설과 관수설비들을 총동원해서 농작물에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갖가지 대용 비료와 성장촉진제들을 이용해서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의 농촌들에서도 잎 돋비료 주기를 한 주일에 1차씩 진행해서 작물들의 영양 관리를 개선하고 있으며 미륵볼 물길의 물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체로 확보한 물을 보조적으로 함께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중앙기관들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농촌으로 달려가 내년이 없는 최악의 가물 조건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